남조선의 언론들이 박근혜 퇴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13일 성난 민심이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지난 12일 1987년 민주화 항쟁 후 근 30년 만에 100만 인파가 서울에 집결했다고 하면서 국정 정상화의 전제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은 14일 사설에서 12일 서울 시내를 밝힌 100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이 시민들의 명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하면서 촛불은 대통령 퇴진역으로 시작했지만 촛불의 종착지는 새로운 체제, 새로운 시대로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도 박근혜 퇴진은 빠를수록 좋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한편 언론들은 박근혜 최순실 주문 사건에 분노한 각계층의 시국선언 운동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보도했습니다.